네, 금방 돌아왔죠? 자, 이제 드디어 서울로 왔어요. 할 말들 정말 많으실 텐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아,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응. 서울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응. 분위기가 약간 루즈한 것 같아서 서울에 힘을 좀 주자. 그리고 오늘 다 할지는 어쩔지 몰라, 아직.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서울을 못할 순 없잖아요. 서울을 다 하자. 예. 지방 차별주의 방송. 서울 아니, 우선주의 왜냐면 방송. 서울 인구 제일 많으니까. 사실 인구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아니, 나 서울 공화국이잖아요. 그래, 많이들 궁금해 내 하시기도 거야. 하고, 좀. 난 없잖아. 아, 또 여기 또 막간 아, 천국 들어가네요. 자. 아니, 그것도 이쪽으로 마시면 되지. 내 입댄 데다 마셨다? 아, 진짜. 간접 뽀뽀 뭐 옛날에 그런 우리 거. 그런 사이였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위생을 알던 애야? 발 만지지 마요. 안 만졌어요, 안 야, 만졌어요. 저 오죽 우리 방송이 재미없으면 지금 다 닥터하우스 얘기하고 있다.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 최고. 그 뭐야? 미드예요? 미드 작살. TV를 안 봐. 5시즌까지 있지 아마. 와, 잘 어떻게 해. 미드 중에서 브레이킹 배드만큼 그 막판까지 긴장감을 안 놓치는 게 없어. 그렇죠. 매 시즌 끝나는 순간까지 그냥 점점 증폭되면서. 미드 보세요? 네. 아무 말안 하길래 나랑 같은 과인 줄 알았어. 이것도 보고요. 와이어도 보고. 와이어? 와이어 예술이지. 와이어? 아니 브라자 와이어 말고. 깊게 만지니까 나도 손이 어디? 눈을 어디? 그 말고 디트로이트. 방송 수준이 좀 들어봤어. 범죄 도시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란 그 지역이 형사들이 흑인 마약 갱들 도청하는 그런 미드. 아 와이어가 그 와이어? 도청. 와이어들 몸에 이렇게 도청 해가지고 그 뜻이지. 진짜 재밌어. 자 디트로이트. 네. 시카고 볼티모어지. 볼티모어야? 어? 와이어. 어쨌든. 자 종로구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종로구. 자 우리 새누리당 우리 종로구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국민의당 박태순 후보, 정의당의 윤공규 후보, 노동당의 김한울 후보, 녹색당의 하승수 후보, 그리고 7번 진리대한당입니다. 이석인 후보, 8번 한나라당 박종구 후보, 또 무소속의 김대한 후보, 역시 무소속의 이원옥 후보까지 이렇게 정말 치열한 종로구인데요. 10번까지 나왔네요. 뭐 10명씩이나 나오고 그래. 근데 10번 무소속 이원옥 후보는 직업이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예. 또 대리기사에 대해서 그 대리운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뷰하고 깊게 파신 적 있잖아요. 그 대리운전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인터뷰를 해서 그 4부작 다큐멘터리 같이 작성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한 생태계가 생기면은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그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균형 있게 구조가 잡히는 게 아니라 꼭 일부가 독식을 하고 나머지는 착취를 당하고 이런 구조로 안 가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공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단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균형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저 대리운전 업계를 보면서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의 작은 커뮤니티들은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체제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대리운전 저기 뭐야 그 앱을 만든 애는 하나 콜 받으면 500원씩 그냥 떨어지잖아.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만든 저는 프로그램 궁금한 게 저기 김한울 후보? 예. 김한울 후보가 혹시 78년생이야. 깜짝 놀랐어. 난 사진 보고. 근데 저분이 혹시 그 전번 총선인가 어느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악수할 때 안 일어나고 왜 이렇게 있어서 화제가 됐다. 근데 당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얼굴이 딱 그분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이고 제가 이 종로구에 이제 뭐 당연히 오세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어떤 트위터리안이 올렸는데 제가 그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 때 디자인 서울이라고 외치면서 아라호 도입해서 120억 들였어요. 근데 한 번도 운행을 안 했어요. 매년 2억씩 유지비만 드리고 이제 양화대교 그 아라호 그걸 예. 매년 2년씩 유지비만 드리고 그 양화대교를 디귿자로 고치는데 490억 들었는데 그 아라호 때문에 양화대교까지도 490억 들여서 디귿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한 번도 운행을 못 하고 결국 내다 팔았어요. 아. 뭐 새빛 둥둥섬 이런 거는 뭐 그냥 빼더라도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그 밀레오레나 그 두타 이 네. 동대문 그 앞에 있는 GDP. 은색동 거대한 은색동.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 왜 네, 제가 왜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표현하냐. 명칭을 몰라. 아무도 몰라. DDP. 네? DDP. 이상한 거야. 그걸 아는 게 이상한 거야. 그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디자인 서울 그래가지고 네, 야심차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2층인 것 같은데 3층이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 플라자가 5천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깨는 게 만들 당시에 건물 용도가 미정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용도가 미정이야. 거기 막 야구장 없을 때도 많이 반대가 그렇죠.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DDP 같은 경우에는 그래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그래. 예전에 그 처음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지. 거기에 처음에 분당 같은 경우 이제 신도시 딱 만들어지고 입주가 별로 안 돼갖고 상가가 텅텅 비었다고. 그죠. 그때 카메라 고발해서 옛날에 내가 기억나는 게 거기 어디야? 뭐 서현역 그 군방에 뭐 다 떨이로 나왔어. 그 지금 근데 지금 어때? 송파 거기 그 가든 파이브 그것도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그런데 D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성공했죠. 뭘 성공을? 거기 뭐 관광객 뭐라는지 아세요? 안 들어가요. 아니야 거기 감성미술관도 있고. 몇 명인데 거기 500명 동대문 패션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 그래 네가 내가 안 들어가서 몰라서 그런가? 관광객들도 세빛둥둥섬에도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네.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그 은색동에 1년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300억이랍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지금 많다고 요새 그렇다고 하는데 그 유지비 300억에 걸맞는 그런 규모인지는 내가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네. 좀 이렇게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갖고 싫어요. 내가 얘기해. 그런 방송 좀 알찰 텐데. 거기서 최근에 데이터 나왔다고 했는데 BMW 그 신차 프로모션,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롤스로이스 아이콘 투어 등 해외 명품 자동차 브랜드 런치 장소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간송 현대 미술전 등 수준 높은 전시회도 하고 거의 한국의 코엑스로 지금 엄청나게 붐 뜨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너처럼 생각하고 있는 야권 애들한테 야권 애들이 지금 대꿀멍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잠깐만 대꿀멍은 저 일베 용어 아닌가? 어저께 물뚝 형이 다 설명해 줬잖아. 왜 뭐라고 설명했죠? 다시 복습.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베 용어 아니라고? 그래. 일명어 맞아요. 일명어 맞고. 그리고 세빛 둥둥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제 막. 누적 관람객이 몇 명이냐? 190만 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최근에 한 1년 한 투자한 다음에 그 어벤져스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하려면 평면적으로 볼 수도 없고 조금 더 준비를 해와서 알차게 얘기하지 아니, 않으면 뭐 깔 부분은 분명 있단 말이야. 아까 좀 아라뱃길도 그렇지만은 저기 아라호 아라호도 그렇고 저기 그거 같은 경우 그래요. 예전에 그 토목할 때 그 세운상가 있잖아. 그쪽을 다 뚫어갖고 거기서부터 남 저 어디야 그 북한산부터 남산까지 숲길을 딱 마련하려고 얘가 또 그 야심찬 그걸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운상가가 딱 그 털려고 딱 보상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2008 금융위기가 딱 터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경기 확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완전히 다 막힌 거야. 그런데 처음 출발한데 거기에 보상금이 얼마 들었냐면 1500억이 들었어. 처음 출발한다 하고 할 때 그 서현상가 그 앞동에 있는데 종묘상 종묘 건너편 쪽 거기 지금 손바닥만한 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 논 같은 데가 바로 손바닥만한 그 공원 동네 놀이터 같은데 거기 보상금이 1500억이야. 그렇죠. 그 도심에 한복판이니까. 그런데 저기 뭐야 그 저기 무상급식 의무급식이 얼마라고? 1년 예산이? 까먹었어요. 서울시 얼마예요? 몰라요. 700억. 2년치 의무급식이 바로 이 동네에 들어가 있는 데지. 그것 때문에 까이는 거지. 그러니까 까야겠어요? 안 까야겠어요? 깔 부분이 있고요. 안 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경중을 어디다 두는지 뭐 참 맞는 말인데 저 그거 그런 아니, 수입 명품 차들을 누가 얼마나 본다고 거기 아니, 야구장 없어요 그거 전시하는지 저는 좀 그게 그렇게 가장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조금 안타까운 아니,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만들어 놨을 때 인프라니까 언제든 10년이 됐든 20년이든 써먹을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깔게 있고 안 깔 게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이명박 워너비로 저 청계천 밀고 버스 공영제 했더니 대통령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빵빵 해야지. 그럼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지. 그게 먹히면 그게 국민 수준 아닙니까? 떼꿀멍. 아야. 아니 네 얘기 말고 나는 네 얘기보다는 내가 다음 원 얘기 할까 생각해서 집중하느라고 네 얘기를 못 들었어. 아 그리고 참 저기에서 초반에 선거 그 공식 선거 기간 들어가기 전에 아 잠깐 선거 얘기 들어갈 거예요? 네. 아 지금 하던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아 그래? 그러니까 오세훈이 뭘 잘했다는 거야? 똥을 싸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니? DDP가 똥인 거야 아닌 거야? 똥 은색 똥이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똥 아닙니다. 잘 돌아오고 있다 그러잖아. 그거 갖고 네. 괜히 똥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또 사람들 아니 근데 모양이 약간 그것과 비슷하기는 해. 그러니까 역할과 아, 용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 모양이 유선형인 것이 참 거시기스럽게 비슷하구나. 백불멍은 일베 용어가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일베에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지만 일베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나온 거죠. 돼지 꿀꿀 아, 멍멍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대굴대굴. 아 대굴대굴. 그러니까 대굴대굴 일베에서 발생한 용어랑 일베에서 쓰는 용어는 구분해야 된다. 그거는 좋죠. 아 근데 그거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히 둘의 의견차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가 시사적 사안, 정치적 사안을 보는 일반 그 유권자들이나 이 컨텐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뭐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유권자들이 그걸 비판하는 자세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잘한 거를 칭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잘못된 칭찬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러면 내가 막 칭찬했는데 그 사실 알고 보니까 나쁜 짓이었어. 그럼 몰랐네. 이제부터 욕하자. 이러면 돼. 칭찬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 근데 비판하는 것은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거지. 너. 아니요. 근데 이번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거대한 몇천억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만드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이 우리 사회의 추세로 봐서는 이거 만들어 놓기만 하면 5년, 10년 지나면 다 잘 쓸 거야. 이러고 만드는 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비판하면 돼. 근데 5천억 들여서 만들었어. 근데 뭐 한 몇 년 동안 진짜 통통 비어있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막 와 이거 완전 망했다. 이건 저 오세훈이 그 흑역사 블랙 히스토리로 남을 것이다 막 이런 걸 욕을 하고 있는데 관습적으로 지금도 오세훈이 출마하니까 그걸로 비난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러면 그 비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은 아니 그런 점은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 관료들 하면 본능적으로 이제 진보 쪽이나 이쪽 사람들은 시민사회나 이러면 손가락질부터 하고 비판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보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들 잘 발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네. 무조건 욕하고 본다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그 관료들의 어떤 그 아무리 새누리당에 천착돼 있는 그 경제 관료 모피아 이런다 할지라도 네, 정치 공무원도 많아요. 자세하게 현미경 이제 돋보기 아니 맞나? 확대경 확대경 돋보기를 이렇게 들이대면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냥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만든 논리도 정치적인 그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해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논리 만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죠. 대다수 정책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 되게 선한 의도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실무를 잘 모르는 권력자의 잘못된 의지 때문에 이 실무자들이 마지못해서 막 논리를 만들어준다고. 네. 그럼 논쟁에서 이제 혼란이 생겨요. 비판하는 사람, 야 그건 엉터리 아니냐. 그럼 이쪽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슬슬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가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은 원래 만든 의도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그 언제적 캐묵은 자, 정치 얘기 돌아가서 동대문동장 그런 부분 나는 이번에 요 DDP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은 이제 잘 성공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봐도 어쩌고저쩌고 잘 되니까 아까쯤에 여기 HJ 리 요 분께서 동대문 운동장은 좀 아쉽다 한국 현대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문화재다 그러니까 문화재적인 의미에서는 또 그 밑에 또 파다 보니까 또 뭔가 나왔어.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적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뭐 뭐랄까 좀 달리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DDP 자체 갖고 뭐 이렇게 잘 못됐네 어쩌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오세훈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 루벤스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네. 저지른 놈 따로 있고 뒤치다꺼리 하는 놈 따로 있다면 뒤치다꺼리 한 사람 덕분에 잘 돌아가는 거라고 해서 저지른 놈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연속 손상이 있단 말이야. 정권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이명박 정권 들어갔고 1년도 안 돼갖고 뭐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명박이 다 책임져. 아,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에서 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럴 땐 이명박 책임으로 돌아가. 또 이명박이 잘한 점 있으면 그 전에 다 해놨던 인프라 어쩌고 노무현 공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양쪽 모두 똑같아. 그 여권이고 야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고 호의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최소한의 논리적인 근거를 갖지 않고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되게 얄미운 게 특히 비판은 되게 얄미운 게 우리 손소영 씨는 뭐 진행자니까 MC니까 당연한 거지만 미모의 미모의 MC니까 당연한 건데 패턴을 가만히 보잖아. 5, 6, 7 막 이런 다 우리 쭉 했던 패턴을 보면 뭔가 우리가 뭔가 갈리잖아. 형하고 나하고 의견이 딱 갈릴 때 쓱 나타나갖고 이렇게 뭐 인류 보편의 잣대 이렇게 들이대면서 어? 혼자 이제 그 이게 우리를 내려다보는 뭐 이런 설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불쾌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 내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이거 봤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니까 당신 빨리 책 써 이러더라고. 아. 괜히 잘난 척하니까. 오늘은 없네. 어쩌다 한국이. 아까 물어보더라. 어쩌다 한국. 한국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아까 네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다 아우르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 당연하지. 이건 무뚝심성 체질이야.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무뚝심성과 아이들인데 우리가 서태지자를 어떻게 하려. 넌 생각부터 글러먹었어. 우리 묻어가는 건데. 알았어. 큰 사회생활 배운 것 갑니다. 역시 버울님이 사회생활에 일가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가비 자리 함부로 노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역은 정세균 후보란 말이죠. 근데 오세훈 후보 때문에 너무 이야기꽃이 피었는데. 나 좋은데 그 오세훈이 옛날 시장 때 뭐 이렇게 뭐 잘했고 못했고 얘기 떠나서 저 사람이 이번에 저기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게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됐잖아 아직 55세면은. 아니 그 서울시장 직을 자기가 던져서 새누리조차도 이제 패닉 상태에 몰아놓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역으로 복귀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일선에. 그 자기 서울시장 출신이니까 네. 서울시의 핵심인 종로에 나오겠다. 네. 그런 건데 저 사람이 종로하고 무슨 연고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종로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어떤 상징, 정치 1번가. 정치 1번지. 근데 그것도 사실 옛날 말 아닙니까? 옛날 말이지. 이제. 옛날 말이지. 옛날 사람들 많이 못. 그래도 아직은 뭐 그래도 종로가 지닌 상징성은 아무래도 청와대가 있잖아. 청와대가 있는 곳이죠. 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고 얘기를 드리자면 그 공식 선거 기간 진입 전에 이제 사전 서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뭐 이런 때부터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압도적으로 오세훈이 앞섰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공식 선거 운동 진입하고 지금 그 이 블랙아웃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여론 조사가 공표 금지 직전까지는 지금 붙었어요 둘이. 그 여론조사가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정세균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 워낙 차이가 많이 압도적으로 벌어졌을 때 아닌데 나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민들 유권자들 악수하고 이럴 때 내가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정말로 탁 붙어버렸어요. 정세균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단순히 막 내가 다녀보니까 아니던데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만큼 차이가 났다가 금방 뒤집히기도 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못 된다. 틀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급. 젠틀하고. 이름이 세균이라서 세균맨이라는 별명. 저런 서태지를 우리가 모셔야 되냐고. 저런 서태지. 빨리 빨리 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역모를 논의하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게 그때 말했던 정몽준 전 의원처럼 일단 깔끔한 외모도 한몫을 하고 있고 하고, 방송에서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 아, 나는 저분은 큰 목기로 너무 능력 이상으로. 혹시 오세훈 후보 최근 사진 보셨어요? 아니요. 예전보다 못해졌어. 새 가는 세월 누가 막겠어.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는지 좀 살았어. 저 사진 이제 시장 시절 있잖아요. 시장 시절만도 굉장히 진짜 호남형이고 미남이었어요. 근데 뜻밖의 좀 그래서 아마 최대한 외부의 노출을 자제하고 있지 않을까. 환절기니까 이제 좋은 거 좀 챙겨 드시고 면역 향상하면. 시장직을 던지고 난 다음에. 좀 사고 수밖에 없는 게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막 여행 가면서 그렇죠. 막 배낭여행도 하고 어떻게 멋있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인생을 배우셨구나. 심각한 그걸 했었단 말이야. 그 배낭여행 간다고 인생 함부로 배우지 못해요. 멕시코면 데킬라 막 먹고 가서 막 털리기도 하고. 근데 내가 조금 준비해온 게 조금 아까우니까 네, 선대인이 저기 오세훈 저기 뭐야 그 보좌관이었잖아요 약간. 네. 그랬었죠. 그 사람이 이제 뒷담화 까놓은 게 몇 가지가 있어. 뒷담화 몇 개만 조금 할까? 자극적인가요? 예. 트윗으로 깠던 네. 뒷담화 몇 개만 골라왔습니다. 아, 지금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 시장과 상당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선대인. 아, 그 저 경제학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예, 미국 유학 후 그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1년간 그를 보필하기도 했죠. 시장 때죠, 시장 예, 때. 예. 일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따라가기에 급급 불출마 선언 후 사석에서 만났던 그는 새만금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가 대우나 사업, 4대강 사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똘이 붙이기. 뭐야? 저기 한글 다시 읽어. 저 초등학교 그 국어 읽기 과정을 좀 다시 좀. 제가 유치원도 안 나오고 말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아니 근데 자극적인 뒷담화라면 별로 자극적인 뒷담화인 줄 알고 앞에 얘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딱 해서 나 그대로 읽은 재미가 없어. 옛날 전요가 아줌마처럼 막 좀 그런 거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는데. 뭐 넘어가죠 뭐. 알았어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센 거 하나. 센 거? 진짜 센가요?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오 시장의 발언은 제가 서울시를 나와 고별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 2008년 여름이었는데 2008년이면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네, 여름이면. 저는 당시 향후 한국 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들은 오세훈의 응답. 뭐? 그래? 이런 큰일 났네? 그러면 내가 지금 펀드를 들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개새끼가 있나요? 서울시장 정도라면 그런 문제로 서울시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하는데 펀드 드냐 마느냐 이런 개 씨발 새끼라고는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재테크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버럴님이 가져온 거 두 번째 것까지 재미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든 무마를 해야 되니까 땜빵용으로 준비한 개그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가 빵 터져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네. 다행입니다. 하나 장전돼 있습니다. 뭘 준비했었냐면은 아니야 기회는 아직 더 있어. 기회는 마르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했던 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잖아요. 네. 그 후세인 반대말이 선대인이야. 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네? 국민의당 박태순 후보님은 뭐 아니 박태순 없어요? 저런 분을 지금 우리 언급할 게 아니고 지금 정세균도 지금 한두 마디 하고 지금 말하는데 아니 뭐 아니 박태순 후보는 생물학과 졸업이에요. 이학박사야 이학박사 훌륭한 분인가요? 예. 일단 이과 출신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이 사회에서.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 역시 사회생활. 정석윤 저 양반은 굉장히 좀 현역이라고 해도 양반이라고. 아니 저 오세훈도 그 양반이죠. 저 양반은 저기 뭐야 나름 상당히 그 매너 좋기로 소문이 났죠. 네, 그래서 젠틀맨으로 네, 인간성 좋고 우윤근 의원 그리고 저 더민주의 예. 그리고 또 정세균 의원 또 원혜영 의원 저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젠틀맨이라고 소문이 나는 원혜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용? 아, 원혜영이라고 영. 원혜, 원혜영 원혜령도 원희룡 이게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저 사람은 그게 이제 약점이자 강점이죠. 예. 강점이자 맞아요. 약점 너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컬러가 뚜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대선 때 대선 후보 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없죠. 임팩트가 없어. 근데 저 사람 개로 뭐 이인영이라든지 몇 명 있는데 저 사람들 많이 지금 요번에 날라갔죠. 날라갔죠. 많이 빠졌죠. 문재인이 물러나면서 그 공백을 저 사람 그 계보에 있는 그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공천 뚜껑 열어보니까 저 사람들 김종인 들어오면 다 날라갔어. 더 빠졌죠. 김종인 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진짜 어떤 그런 경향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싹 빠졌어. 근데 뭐 내부에서는 오해다. 하다못다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정세균뿐만 아니라 박원순계도 전멸이라고 평가가 있었지만 박원순계에서는 한 4명인가 결과적으로 4명인가 살아나왔는데 다시 나왔어. 그 정세균계도 그렇고 이 박원순도 그렇고 정세균도 그렇고 이제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의도했던 그 쳐내기 싹 자르기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라는 게 누가 입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저 사람이 이제 문재인이 뜨기 전에 이제 2008년도에선 이제 정동영하고 뭐 이렇게 경선을 붙었었단 말이에요. 용권 껐죠. 예, 용권 껐는데 김어준이 너무 다 좋은데 아까 얘기한 임팩트 2%가 부족하다. 막 계속 디스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뭐랄까 큰 그거 되기에는 어필하는 뭔가 좀 그냥 국회의장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태평성대를 원래 할 때는 선구는 티 안 나게 쓱 이렇게 그거 아니야? 자기 임팩트를 이렇게 세드나? 아니, 그러니까 대중정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당대표로서 무난하게 이제 이끄는 거면 괜찮은데 대선이라면 격렬하게 붙잖아요. 모든 걸 걸고 그럴 땐 좀 힘들지 않나. 그래도 평화로운 사람 찍어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때 뭐야 방자전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거 되게 방자전에서 보면은 그 이몽룡이가 아 왜 또 그런 아니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내시한테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 그렇지. 그지? 이제 과거 급제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관료들 다 거기 고만고만해. 고시 출신들이 다 고만고만해. 그래서 뭔가 좀 왕에게 딱 어필하려면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야기거리. 이 사람 이야기거리가 부족해. 노무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야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떠들 게 많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말로는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이 그렇지. 거지. 박근혜 같은 경우 사실 전형적인 그런 거지. 엄마도 총빵, 아빠도 저기요, 총빵, 자기 칼빵 막. 저, 진짜 얼마나 그 칼빵. 인생이 야, 진짜 저렴하다. 그 총빵이란 말을 쓴 이유가 그냥 그 총 맞았다는 얘기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칼빵을 염두에 두고 거꾸로 라임을 맞춘 거죠. 그렇죠. 나는 칼빵은 많이 들어봤던 총빵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거꾸로 맞춘 거야. 그 사람 참 교활하네. 예, 다음에 넘어갈까요? 박태순 후보, 윤공규 후보, 김한우 후보, 뭐 아까 다 했잖아요. 괜찮으세요? 언급 녹색당에 좀 보기 드물게 지역구에 출마한 하승수 후보 대표죠 지금. 예, 네. 당 대표고. 당 대표. 저는 이제 하승수 후보하고 아주 그 친하지는 않고 같이 무슨 이렇게 대담회 같은 것만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 대중연설 뭐 이렇게 대중정치인용 능력보다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당선 가능성보다는 녹색당을 알리는 쪽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저 녹색당 당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청와대 입구에 있어요. 그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가 조금 비교적 싸요.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서 사람도 잘 못 들어가고. 네. 뭐 그냥 자하문로 일길이니까 뭐 아니 저기 저희 공양 같은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제가 세검정 출신인데 산 좋고 물 맑은데 요즘 막 부암동 평창동 이런 데가 좀 떠가지고 조금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이랑 오디오가 안 맞네요. 안 맞대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지금 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지금 경우가? 물뚱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분은 당락을 떠나서 어떤 한 의미로 그것도 그 마음도 지지하는데 막상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은 박빙이야.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절대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나는 있어. 그럼 그 박빙인데 그 상대한테 던져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지지하게 한 표를 표현하는 거지. 둘 다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냥 말 나온 김에 표현은 진짜 제가 이 얘기를 그 오늘 오전에 그 저 그 뉴스타파에서 하는 그 대담회 토론회에서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 대단하다. 나 뉴스타파에 안 빠진다. 궁금했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무슨 뭐 하는 거야? 반역을 꿈꾸나? 그 투표하는 방법. 그러니까 A와 B가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A가 안 되길 바란다. 내가 근데 실제로 지지하고 싶은 후보는 C야. 근데 C는 지지율이 턱없이 낮아. 그럼 C를 찍어야 되냐 B를 찍어야 되냐. 이상이냐 현실이냐. 이건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새누리하고 민주가 싸우고 있는데 진보당이 있으면 나 진보당 녹색이 있으면 난 녹색을 찍을 것이냐 민주를 찍을 것이냐 이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으세요. 그게 사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살아남습니다. 왜 전략적 투표를 해서 민주당한테 계속 표를 주게 되면은 민주당을 직접 얘기하면 좀 위험하죠. B에다가 표를 주게 되면은 그 표는 그러니까 진짜 사표가 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B가 당선이 되건 낙선이 되건 관계없이 B의 입장에선 저게 나를 지지해서 준 건지 나보고 이게 저 도와주라고 준 건지 그걸 모르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C를 계속 지지를 하게 되면은 C는 점점 표가 자라나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C에는 출마자도 늘어나고 정치적 세력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라나면서 우리는 늙어 죽을 거고 A는 독식을 후두룩 딱딱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이민 가고 싶어지고 아니 오늘 용어들을 왜 다 이렇게 해서 후두룩 딱딱은 또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니 지금 그렇잖아. 왜냐하면 나는 진짜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지지하는데 또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진리대한당도 응원해주고 싶어. 기독자유당은? 기독자유당.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고민이 제가 그 고민을 지금 한 총선을 제가 85년부터 봐왔어요. 85년 총선부터 지켜보면서 야 투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저 사람은 또 왜 나왔냐 막 봐왔는데 이제 와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전략적 투표 뭐 비판적 지지 다 소용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주면은 그 사람에게 표가 차근차근 누적되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 사람이 똑같이 낙선을 하더라도 2% 얻고 낙선한 것과 5% 얻고 낙선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5% 얻고 낙선하면 그 사람은 다음번엔 8%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내가 대통령 만들어준 것 같아서 죄책감이 되게 오래 갔어요. 그 B를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여타 내 의견을 그 이번 지금 위험한 발언하시네. 왜? 아, 지난 얘기인데 그런 거 누구 찍었는지 말 안 해도 그래야 돼? 당선된 거 갖고 막 좋아해야 돼? 다 좋아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거를 죄처럼 말씀하시는 내가 건가? 스스로 그냥 죄예요. 마음을 짜놨는데 뭐 아니 죄예요. 여기 제다이 대표님께서는 직접 이명박을 찍으셨는데 아 그거는 그의 막, 판단이고 난 또 나의 판단이 있는 그때 거고. 당시 이명박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유감이 없거든요.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 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명박 만든 그 저기 뭐야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가볼까? 좋은 놈도 있고 은평의 이재용 인생은 다 이렇게 엔티피스틱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물뚝 심성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면서 그거 받고 하나 또 던지는 게 그러면서 그 투표는 그렇게 하면서 예. 또 우리 여론이라든가 주장은 이제 현재 사표가 실제 유권자들의 표가 반영이 안 되는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는 그 구조 잘못된 선거제도 를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저기 우리 그 진보 중에 예. 그 정의당은 원내 정당이니까 그렇죠. 빼고 이제 노동당 녹색당이 있단 말이에요. 원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두 당이죠. 지금 존재감이 있는 그렇죠. 노동당과 녹색당인데 단 한 석만 뭐 비례가 됐든 지역이 됐든 단 한 석만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야,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려고 노동당이냐 하지? 녹색당이냐 어떻게든 생각하시는 궁금해요. 참 질문을 얍삽하게 왜? 왜? 아주 흥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받으면서 저는 요번에 굳이 내가 저기 종로에서 만약에 종로가 사실 제 고향이에요. 나도. 네. 내가 나왔던 종로에는 학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어. 나 상명 유치원 나왔어. 농촌 폐교. 이 친구가 원장이야 지금. 종로가 농촌이었습니까? 학교에 애들이 없었고 폐교됐어. 어. 다른 학교랑 합쳐서 송정구에 있는 학교랑.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노동당이냐 녹색당이냐는 네. 질문과 관계가 있어요? 현동님은 노동당이라고. 네, 내가 종로라면은 나는 2번 정세균을 찍겠어요. 이유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죠. 지금 나는 사실 우리나라 진보 정당은 뭐 내 나는 진보 정당 옛날 민주노동당 때부터 PD 옛날 학생운동 때 PD파였고 그래갖고 그 PD라 하면 이제 방송국 PD가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운동권의 한 계파인 PD 그렇죠. 예 항상 NL한테 항상 NL의 밥이었던 PD NL도 터지고 다니고 막 그런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 들어와서 생각하면은 예. 우리나라 진보 정당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정당은 진짜 진보 정당이 아니다. 그럼 보수 정당은 제대로 된 게 있고? 네. 그냥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그냥 중도 정당이야.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죠. 민주당도 그렇고 나는 새누리당도 중도 정당이라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동당, 쟤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예, 노동당 뉴스 들어가나요? 네. 저 녹색당 같은 경우는 나랑 가치가 안 맞아. 나는 왜냐? 환경 근본주의자가 난 너무 싫어. 녹색당이 환경 근본주의자 많이 있는 거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그 비중이 크죠. 그렇죠. 네. 환경 근본주의자는 굉장히 좀 위험한 표현인데 나는 그렇다고 봐. 오케이. 그리고 노동당은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쟤들은 그냥 막간 안티 외에는 다른 비전, 직권에 대한 어떤 생각, 뭐 이 현실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진짜 뭐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애들이야. 그건 결국 뭐냐 무책임한 거예요. 이 한 사회를 내가 이끌어나가 나는 종종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 상상 그 추체험이랄까 그거를 막 해본다고 그러다 보면 세상 너무 복잡해. 세상이라면 이렇게 흑과 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라데이션 하잖아. 그렇죠.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성과 흑과 백으로 나누고 성과 악으로 나누면은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디테일한 것 같고 예, 논쟁할 이유가 없어. 나도 저 오빠처럼 생각은 했는데 거기서 놓친 게 뭐냐면 사람은 많잖아요. 흙을 막고 백을 막고 회를 맡아 내가 그거를 다 나서서 멀티로 다 해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동당 하나로 완전하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저런 흙이든 백이든 날선 역할을 하나 함으로써 그 스펙트럼의 한 필요한 축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할게. 예를 들어서 네. 욕은 하지 마요. 네. 나 무섭다 조금. 강정마을에 있는 문제가 있다고. 강정마을 쪽은 녹색당. 갑자기 누가 네. 강정마을 네. 해군 뭐야 뭐 제주 강정마을 문제가 있고 네. 뭐 서울 용산 나오면 용산 참사 문제가 있다니까. 그럼 용산 참사를 일으킨 이 모든 것이 다 악이고 용산 참사에서 당하는 사람 피해자들은 다 선이냐? 그건 아니라고. 오케이. 강정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라데이션이 있다. 그럼 엄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누군가가 잘못해 갖고 그렇게 한 면도 있고 예전에 도릉령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맨날 내가 정리하니까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마사오니까 정리합시다. 오. 작은 권력을 툭 던져줬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게 정치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고 있어 난. 큰일이네. 이게 그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손 앵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해서 옛날 국민승리 21이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진화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네. 그 앞으로 얘기할 네. 아이템이야 그거. 진화하면서 이제 원내 정당이 됐고 정치 세력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분화해서 통합진보당 뭐 저 진보정의당 지금 땡 난리가 나고 뭐 해산 정당 해산하고 막 했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의당에서 대중정당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대중이 정당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건 이념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념정당이었다가 대중정당으로 선언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리버럴님 말처럼 어떤 이상과 현실을 조합해서 그건 중도하고는 달라요. 어? 유권자한테 다가가고 뭐 이런 거지.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한 발 혹은 반발 앞서가는 거지. 너무 이상을 높게 보고 현실에서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지향하고 대중정당을 지향하자는 게 정의당의 그 십몇 년 넘은 진보 정당에서도 이제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을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정의당 홍보를 하고 있어. 노동당, 녹색당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시드, 씨앗이 뿌려진 것이지. 그런데 지금 당장 왜 니네는 현실적이지 못해? 이렇게 왜 그대신을 몰라? 네, 그런 거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무리한 요구다. 네, 그것이고 이제 그걸 키워야죠. 여러 그 사회의 그 아니죠. 부분이 아니죠. 그럼 저 씨를 말려야 돼? 얼척없는 소리죠.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옛날 민중당에서부터 87년도 응?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있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역사로 보면은 네, 그 역사로 보면은 저기 저 지금 기성정당 못지않습니다. 50년대 조봉암의 진보당 어떡하고요? 그거는 일단 한 중간에 끊겨졌으니까 그건 뭐 근데 그 역사라는 게 정치라는 게 역사를 알고 이러면 참 좋고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알려줘야 되겠지만 젊은 분들 이제부터 이거를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제 성인들도 생기고 처음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저씨들이 나와서 맨날 고리적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뭐 NL이 어쩌고 PD인데 그 PD가 아니래 뭐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하면 꼰대 너무 싫어. 정치 포비아들이 생겨나고 아 쟤들은 무슨 언어를 하는 거지라고 약간 정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왜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방금 뭐야 그 새싹이고 막 키워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지 뭐 내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에서 자자자자자 마사오 네. 정리가 안 되는 거 봤죠? 네 굉장히 힘든 일이네 권력 네. 권력이란 그런 겁니다. 감히 딴 생각만 먹지 마세요. 오늘 서울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네. 게 권력이야. 네. 저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어머 혹시 스태프들도 분주하신가요? 네. 자 이제 중구 성동구 갑 지역구입니다.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정의당 장지웅 후보. 자 이렇게 네 후보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뭐 그냥 일단 현역은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인데요. 나 저 새누리당 저 아저씨 알아. 네. 솔로몬의 솔로몬. 네, SBS. 18대를 하셨구나. 원래 그 솔로몬의 선택 변호사는 그 미안하다 그 그분이 먼저 하시잖아요. 고순다. 같이 나왔어요. 같은데 1기들이야 거의 이렇게 하고. 그치 맞아 고순옥 변호사가 미안했지. 제가 진짜 2승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을 다 꿰고 있는데 TV 콘텐츠만 까막눈이에요. TV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유명해지면 하나 찾아볼까 하고 있는데. 홍익표 후보님은 현역 국회의원 어떤 분이에요? 저분이 원내 부대표 하다가 예. 부대변인 하다가 저 설화 때문에 저기 뭐야 뭐 그냥 거기 사퇴를 했는데 뭐 때문에? 설화 말실수 입으로, 말실수 아,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글씨는 필화 아. 그때 그 논평을 하다가 예. 새누리당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뭐라고 말했냐면은 귀태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 귀태 사건. 네. 귀태가 뭐냐? 뭡니까? 들어가 되돌아가는 거야. 아닙니다. 무슨? 맞는 거 아니야? 이 귀태라고 하는 것은 귀신 귀자야. 태는 태아. 그냥 귀신 귀신의 태아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을 귀태라고 하죠. 내가 아는 귀태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라 뱃속으로 들어가라 아니에요? 아니. 나는 뭐 그냥. 금수저를 빚고는 귀하게 태어난 귀태인 네, 줄 알았어. 귀한태생.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근데 이 귀태가 홍익표가 한 말이 아니라 그걸 인용한 거죠. 저 일본에서 나온. 일본에서 나온 그 저 외교에서 그 튀어나왔던 걸 그 유행이다 싶어가지고 써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기 홍익표 대변인이 그때 당시 인용한 책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를 보면은 귀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관동군의 독주에서 패전에 이르는 시기를 일본 역사의 흑역사, 즉 뭐냐면은 비연속적 시대라고 규정했던 작가 시바 루리타가 있어요. 루리타가 아니고 시바 요타. 요타로. 지금 내가 그래도 이 넷 중에서 그나마 일본통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시바 요타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바 요타인데 왜 시바 요리타는 뭐지? 이랬는데 머릿속에 온통 로리타밖에 안 박혀 있으니 이게 앞도 문제고 뒤도 문제야. 반성하세요. 반성해야겠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그 대목에서 이제 만주 시대 그 왜냐면 박정희 만주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던 그 뭐야 그 그때 거기서 육사했던 그 박정희 박정희를 바로 귀태지. 맞아요. 근데 박근혜는 뭐야 그 자식이니까 귀태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새누리당이 그때 발끈했죠. 네. 생 난리가 났네. 네. 개가 품물었죠. 근데 저 홍익표 의원이 그 전에 신사상을 받았어. 말을 잘하는 교범적인 언어를. 어? 생긴 것도 굉장히 사람 아니, 좋아 보이잖아요. 홍익표는 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진짜 말을 굉장히 젠틀하게 한 거예요. 원래 대변인들이 욕쟁이들이 하거든요. 화력이 좋아요. 네, 상대 당 막 욕하고 막 뭐 실수하고 막 비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문재인 정도의 대변인이었어요. 역시 더불어 소란의 당원분들입니다. 우리는. 아, 권은희 씨. 네. 다시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는 예.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안 했나요? 예. 지금 저 이름으로 개그친 겁니다. 아니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제일 1, 2당은 경선 때 계속 시끄러웠는데 국민의당은 중간에서 너 잘못 너 잘못해서 욕만 했지 뭐 그 경선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국민의당은 주로 경선을 저 호남에서 많이 했죠. 호남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이런 수도권에서는 경선을 할 정도로 풍부한 후보를 보유한 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파워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나가겠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레벨이었으니까. 김영선 후보, 정의당의 장지웅 후보. 내 친구도 장지웅 있는데. 89년생이구나 뱀띠가 가보다 그러면 뱀띠. 아, 꽤 좋네요. 예, 근데 아 예, 뭐 학원 강사도 좋은 네. 직업이죠. 다음 이제 중구로 가겠습니다. 중구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중구 성동구 을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 아, 코리아당 나왔네요. 코리아당 정재복 후보. 저게 가자 코리아죠? 예, 예, 예. 말씀하셨죠. 민중연합당 김수정 후보까지 중구 성동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의 정호준 후보입니다. 뭐 지상욱 후보는 저 아버지가 재벌이죠. 한성실업. 아. 한성기업? 왕오징어? 한성실업. 젓갈 나오고 막 오징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아니지. 한성 기업이 저거는 저기 한성 실업. 네, 그 저기 뭐야 기계 같은 경우. 아, 그 네가 얘기한 그거 이거 저 포 이런 거.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한성 실업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아, 난 그 관심 없어요. 제사랑 재벌 재벌급은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 저거 못 읽겠어. 47억 밖에 안 돼. 47? 아니 위에 거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47억. 거. 그러니까 47억. 47억 8천만 원. 천만 억 10억. 47억. 심은하 재산이 나올지 않을까? 심은하 재산이 그러니까. 저기서 한 16억 한 20억 그래? 정도. 그밖에 안 돼? 심은하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연예인들이 아, 길게 안 했구나 네. 또. 지난번 한, 재산 한번 보죠. 재산. 지난번 총선 때 부부가 우리 가게에 왔었어. 네. 그렇죠. 또 근데 출마를 안 했잖아. 본인이 그 연예인 심은하 씨라고 또 재산을 뒤져보네 또. 그렇죠. 배우자 건물 뭐 부동산은 분이 배우자가 없네요. 에쿠스 카니발 너무 예뻐. 근데 예쁜 아줌마가 아니라 젊어 보이기까지 해서 미친 듯이 예뻐. 본인 자동차는 2005년식도 있고 2010년식 이렇게 있네. 그랜저 TG. 그러니까 부부가 승용차 하나, 승합차 하나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갖다 있네요. 그게 저기 사는 저 지역이 버티국의 맞은편에 약수동 고기, 장충동 고길인데 거기 나경원 의원도 지금 거기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았고 거기 좀 붙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언덕에. 그 와중에 신당동 쪽 거기 얘기하는 거. 신당동 가다가 이렇게. 그 와중에 그 배우자인 심은하 씨의 카니발은 이제 할부네요. 예. 어우 언니 사랑해. 아, 5,400만 원짜리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불입을 했다. 2015년식이면 요새 그 뉴 카니발 새로 나온 카니발, 거. 올류 카니발을 새로. 문 자동으로 닫히는 거. 그건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예금은 2억 4천, 3억 정도 되네요. 소개 22억. 배우자는 배우자는 예 그러니까 심은하 씨는 다 예금으로 갖고 계시는군요. 부동산은 안 하고. 장녀 처녀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많네요. 자꾸 이렇게 지금 다섯 살인데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2,300만 원, 2,100만 원. 속을 퍼져. 지금 이제 유치원생인데.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거는 그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돌잔치나 생일 그쵸. 이럴 때다 이제 통장에 넣어주는 거.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기적으로 넣어주면은 그 있잖아. 그 증여세 면제 대상이 돼요. 근데 거기서 막 한 달에 뭐 1억 이렇게 줬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기 정우준 후보가 있는데 여기는 참 이게 뭐랄까 이게 왜 있잖아 그 옛날 방송에서도 하는데 무슨 법칙인가 뭔가 이렇게 우연히 막 겹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지?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말고 어? 뭐 우연히 법비의 뭐, 법칙 아니 셀리의 법칙 막 우연의 법칙? 평행 법칙인가? 평행 이론? 평행 이론. 어. 비슷해 지금 저 저기가 왜냐하면은 결국에 맞췄어. 평행 이론. 힘들었어. 저기 위에 한번 잠깐 봐요. 위에 어떤 거요? 지상우. 지상우 와이프가 심은하. 심은하잖아요. 예. 심은하의 전 애인 이름이 정호준이었죠. 전 애인 이름이. 네. 그러니까 전에 결혼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랬어? 정호준이 누가 연예인이었어? 이영이랑 결혼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지? 이영이랑 그렇지. 그래서 그때 뭐 한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런데 이 정호준은 저거잖아요. 저 정대철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선도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정호준이 이제 컷오프 되니까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네. 컷오프 되니까. 이제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그러니까 이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출마를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은 공직에 나서고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고 네. 우리는 이렇게 후보님들 돋보기 들이대는 거 괜찮지만 네. 아니 뭐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입방을 오르내리는 거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지금 다 가정인데 이런 거 너무 좀 나는 그거 조금 그래. 나는 그래서 막 예능 프로 막 있잖아 옛날 명단 공개 이런 것들 너무 너무 싫어. 이게 연예인이라고 이제 남의 얘기 같지는 않은 거야.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크게 한번 배웠습니다. 실제로 야단 맞고 가야지. 더 얘기할 거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어우 잘했어 잘했어. 하고 나 서라 말아라. 뭔데 궁금한데? 이제 옥상 올라가서 얘기하자.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근데 지상욱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 가게? 나름 철학이 있어요. 정치 철학. 지난번에 자민당으로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굿 소사이어티라고. 굿 소사이어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기의 어떤 정책 비전. 예. 철학과 세계관 하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도 이제 지나고 제3의 길 뭐 이런 것도 지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제2의 길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을 크게 뭐 확장해갖고 이제 뭐 그 국가의 역할을 시민사회가 이제 배분을 받아서 그래서 튼튼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자기랑 적합하게 맞는 당이라고 지금 선택을 해서 새누리당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민사회 시민운동 뭐 이런 거는 주로 어떤 좌파라 좀 진보 쪽의 어떤 전유물처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진정한 어떤 시민사회 보수적 시민운동을 하겠다 이거지. 그게 그 한때 한참 유행하던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시민사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뭐 어떤 행정 기능과 연계시켜야 된다. 이런 거 다른 점이 뭐예요? 저는 이제 저 사람 책을 예고편만 봤어요. 근데 이제 목차를 쭉 보면 띠지만 본 거 아니야? 띠지만? 목차까지는 봤습니다. 목차까지. 네. 근데 내가 저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아, 난 또 평소에 또 사서 읽어. 안 멈추고 넘겨버릴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욱 저 사람은 조금 뭐랄까 생각이 없는 사람 혹시 뭐 그냥 단지 그런 뭐 권력욕만을 갖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나름 자기 정치관과 이런 것이 뭐 뚜렷하다 뭐 이렇게 진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호준 저 친구는 예전에 그 이거 보다가 카톡 사건으로 유명하죠. 그 사진 찍힌 거? 네. 예. 카톡으로 이렇게 사랑해 여보. 자 넘어갈까요? 자 가자코리아당 정재복 후보, 민중연합당 김수정 후보. 저 가자코리아 정재복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문 또 역시 민주평통 출신이네요. 그런 뜻에서 그 범죄 사실에도 한번 봅시다. 설마 없겠지 저런 거 하시는 분이. 아 상해 방공법 위반. 병역법 위반. 70년대 71년도 73년도 있었네. 72년도면은 방공법 위반이면 뭘까요 대체? 저때 당시에는 막걸리 방공법. 소명에 볼까요? 그러게 궁금하시면. 소명 내용? 예, 소명 내용을 빨리 보고 넘어가시는 게 추측하는 것보다 빠를 것도 같습니다. 없을 건데요? 아니, 그러면? 공약으로 여기서 나가셔야 되고요. 공약. 왼쪽 왼 화면 왼쪽 면에 예. 보면은 맨 밑에 공약 보기. 예, 예. 선거 공보. 빠른 보기에서 정가의 소명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가요? 응, 있지 않아. 저기 소명서가 다 있잖아. 상해 방법 밑에 경찰서 형사의 소거. 상해 사건으로 시작된 억울한 정보예요. 일단 억울하겠지. 또 뒤에도 억울한 병합도 차고. 되게 시적인 분이다. 감성이 호소하는 감성소구. 그러니까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나왔는데 전과가 있어서 입소를 거부당했다. 군대에 가서. 근데 왜 입영 명령이라고. 그 거부당해서 집에 왔더니 입영 명령을 기피했던 이유로 병역법 처벌을 받았다. 정말 억울하시겠다. 그건 이제 저번에 얘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죠. 과연 저쪽에서 입소를 거부한 건지 형사의 상해 사건으로 시작된 억울한 전과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아니면 입영을 그 입소를 하러 딱 가서 나 전과자인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죠.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와 저희 동네네요. 용산구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영 후보,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 정의당 정연옥 연욱 예 후보,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 이렇게 출마했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진영이 이제 진실하지 못하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대놓고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성도 진신데. 네. 그래서 반기를 들어서 이제 진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잘렸죠. 총 그 저 공천에서 잘렸는데. 그리고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죠. 그랬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언론이나 정치판에서 들리는 얘기가 진영은 그때 삼선 막 이러면서 그쵸. 용산을 꽉 잡고 있는 용산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그랬는데 막상 그래서 이제 이 용산을 더민주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게 아직 선거 관련 아닙니다만 이제 그 블랙아웃 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황춘자 후보가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 이게 인물빨이 아니라 당빨이었나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너무 걱정인 거야. 당빨도 있고 그게 참 특이한 건데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은 어떤 형태인지 불문하고 배신자를 싫어합니다. 진영 전 장관 같은 경우 장관직을 그만두고 그 진영을 벗어난 거 그 진영을 벗어나온 진영의 입장은 그 결국 저 썩게 미련은 어쩌면 좋을까 예. 반역을 도모하는가 알겠습니다 예? 그 저 진영 장관의 입장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 국무회의가 사실상 회의가 아니다 그렇죠. 받아적기 장관에게 어떤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고 실무를 장관을 안 거치고 국장급에 직접 지시를 하고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금지가 있는 사람이 이게 과연 이게 이건 배신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말에 의하자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권자, 특히 이제 노년층, 중년층 이상의 유권자들에겐 야, 그래도 자기를 장관을 시켜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나오면 안 되지.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던가. 야, 그리고 그랬다고 또 얍삽하게 바로 상대당으로 샥 옮겨가 버린 건 이게. 정서적인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소속으로 저기 유승민처럼 무소속으로 나오던가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구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는 또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생각 뭐 그런 것들이 김종인하고 잘 맞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이었다면 안 갔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김종인이 직접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믿고 온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어저께 예. 목격담이에요 이거. 어저께 저는 사전투표를 사실 했어요. 동네 동사무소 가서 투표를 하고 오는데 한 11시쯤 됐을 거야. 생전 처음 보는 파란 잠바를 입은 아저씨가 늘 빨간 옷을 입은 얼굴만 봤는데 포스터에 봤다가 내 눈앞에 우리 동네 김밥천국 앞에서 그냥 아저씨가 있는데 조금 일러서 이제 나오는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여기서 쓸 수 없지만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인사하고 뒤로 가다가 김밥천국에 주차금지 그거 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뒷걸음질하다 툭 넘어질 뻔한 데 내가 라고 하면서 가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좀 저 아저씨였어요? 진짜? 네 저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구니까 알지. 근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근데 되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년 이제 노년에 가까운 중년에 이렇게 되게 마르셨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 천국 앞에서 쩔뚝쩔뚝하고 계셨던 걸 어제 보았다. 저분이 왜 진박을 단호히 때려치고 왜 저렇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때려쳤냐. 그러니까 저 과정을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분은 유승민과 비슷한. 그러니까 유승민 1호라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에 대한 어떤 그럴 때 가치가. 보통 이제 그 아저씨급들이 유승민 깔아야 라고 표현을 왜 그 단어를 안 쓰지? 나로 하여금 쓰게 만들지 왜 이걸? 그러니까 원주 유승민의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향상 왜냐면은 그때 이제 이 노인연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연금에게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 주겠다. 공약싸움이었죠. 공약이었죠. 예. 그 전 주무부 장관이 그 진영이잖아. 예. 보건복지부 장관. 그 자기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잠깐 그거 그대로 하기에는 좀 재정이 딸리니까 국민연금이랑 연계시키자. 그렇죠.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는 애들. 오랜 기간 동안 가입연도 오래되면은 한 15만 원. 더 오래된 애는 한 30년 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 이렇게 차등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킨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진영이 그럼 뭔 개소리냐. 그러면 국민연금 부어왔던 애들은 그렇죠. 기초연금 뭐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개거품 물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씨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밀어붙인 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인 안을 장관을 안 통하고 그치. 국장한테 직접 줘가지고 국장이 발표를 해버렸다고.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저 유승민하고 진영하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원조 친박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유승민도 박근혜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유승민도 이명박과 박근혜 경선할 때부터 이제 유승민은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측근으로 활동했고 진영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조 친박 출신이고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또 뭐냐? 진영과 유승민의 둘의 공통점은 또 하나는 뭐냐? 둘 다 증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유승민도 맞다.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리고 진영도 기초노령연금 얘기해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둘 다 소신을 가지고 있다가 둘 다 팽당한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그거는 다 진짜 이 사람들이 정직한 거야. 그렇죠. 얘네들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이분도 우리가 유승민 제대로 일한 거죠. 제대로 한 거지. 마찬가지로 더민주도 마찬가지야. 더민주도 그러려면은 세금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돼. 해야죠. 유승민하고 진영처럼. 예, 예. 그런데 세금 조금 얘기 나왔다 하면 바로 공격 들어가요. 공격 들어간 것만큼 인기가 있는 게 얼마나 있어. 세금 좀만 얘기하면은 국민들을 싫어하는 거 뻔하니까 거기에 딱 기대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민주가 아직도 그런 거. 그러니까 더민주도 비판받을 뿐도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있고 이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은 비록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민주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이렇다는 것은 더민주가 집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니까 그렇죠. 차이 똑같아진다는 거지. 세금 문제는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으로 절대 추진할 수가 없어. 없어요. 내가 여당인데 추진했다가 야당이 공격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양쪽의 합의를 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같이 얘기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하려면은 세금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도 앞으로 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진지하게 생각이 있다면 지금서부터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여야 우리 이랬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걸 만들어야 돼. 저 증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그 3당 합당 뭐 그거 하듯이 딱 그 증세와 관련돼서는 3당이든 양당이든 공식 테이블 공식 테이블 쪽에서 같이 발표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거 우리 다 합의한 거다. 그렇지.라고 같이 책임지게. 더군다나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저기 뭐 새누리보다도 훨씬 더 복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공약을 많이 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지난번에 막 서민 증세니 뭐니 이렇게 막 개거품 물고 막 달려드는 건 진짜 아니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증세를 합법적으로 하든 아니면 세수를 조정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움직이든 그러니까 법인세라든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낸 게 누구나 공평하게 다 리즈너블하게 내고 잘못 쓰이지 않고 도움이 될 거라는 긍지를 갖는다면 성실한 납세를 할 텐데 남들은 다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헤쳐먹는데 그 쓸데없는 사람들 배만 불리는데 내 생돈 같은 돈이 나간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탈세, 절세라는 거에 조금씩 탈세하는 것도 그냥 약간 뭐라 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다 내면 병신. 그런 게 너무 딱 사회적으로 굳어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기 저 김현덕님께서 근데 새누리가 협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새누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꺼냈다가 아주 욕을 먹고 막 개박살 날까봐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럼 그 정부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 그런 게 나오면은 더민주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국회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고 이제 마무리하지. 이러니까 위대하신 분이야. 역시. 사회생활 하나 크게 배우고 갑니다. 우리 진행하는 패턴에 대해서 이용선이 확 정리해 주셨네요. 무롱 진행. 그러니까 무롱이 아니라 무롱인 것 같은데. 아니야. 무롱 진행, 마사오 자기 의견, 리버럴 자기 확신, 무롱 워워. 아니 나는 언급 안 된 거야? 나 그렇게 존재했어? 무롱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롱이 뭐야? 무롱 아닌가? 어떻게 뭉이야? 아니 아까 전에 뭉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물뚝이라고 뭉원과 물뚝은 별도로 나왔단 말이야. 이거 못하겠지. 그런가? 그게 인양방 그랬다가 쟤 그랬다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같은 사람이거든. 자 다음 좀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 구라는 거 화이팅 열심히 해주세요. 광진갑 예. 새누리당 정승학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후보 국민의당 임동순 후보 와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에서 이정희 후보님 나왔고요. 한나라당 백승원 후보까지 이 후보한 광진구 갑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 후보가 꽤 있네요. 한나라당이 당세가 좀 많이 그리고 혼자... 지금 한나라당 백승원 후보 이력을 보면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보면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로 그때는 예비후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아니 그리고 이제 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대통령 굳이 자기 하고 싶다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 뭐 후보. 이제 큰 물에서 좀 놀려고 애를 제가 보기에 백승원 후보는 그러니까 그 인내심이 별로 없으신 거죠. 방통대 법학과를 2년 만에 중퇴를 했기 때문에 베스트 빌 대표 알겠습니다. 예. 저 광진구는 예.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대표 이슈는 저 무주공산 그렇죠. 예, 그 저 김한길 그 저 국민의당 그 전 선대위원장이요. 불출마 불출마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재빠른 속보로 딱 치고 들어온 게 1번 새누리당 정성학 후보인데 이름이 소나무와 학이에요. 상당히 품위 있는 이름을 쓰시는데 저분이 예. 기업인 출신인데. 그 저기 뭡니까 제록스 사장이었어요. 제록스. 예. 네. 거기서 한 2, 30년 동안 근무했다가 광진 구청장을 해갖고 지금은 더블 스코어로 지난번 여론조사 때 김한길 할 때 이겼는데 지금 조금 격차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저기 전혜숙 후보하고는 아직 격차가 그렇게 좁혀지지 않는 여기는 무난하게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혜숙 후보는 그러면 18대 때 이 지역구에서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분 비례였죠. 그러니까 비례. 18대 비례. 비례. 그게 저런 이제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초선 비례 들어갔다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재선 비례를 안 시켜줘요. 저는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법까지는 아니고 연달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 한 번 비례를 하면 그 다음인 게 지역구를 계속 가거든요. 네네네. 그 지역구에 한 1차 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상당히 잊혀진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해석은 절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아니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됐지. 저 그 19대 때. 그렇게 되면 막 탈당해서 다른 당 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저기 저 강남 쪽에서 이 저 전혜숙 후보와 비슷한 케이스 하나 더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죠. 예. 자 이정희 후보, 백승원 후보. 이정희 후보는 이름이 똑같아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군요. 예.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진을이에요.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국민의당 황인철 후보. 현재 추미애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그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 예, 예. 보통, 대구. 예. 판사인데 이제 저 대구의 딸 부장 추미애가 네 대구의 딸 뭐 부장 판사급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단지 그때 세정 그 김대중 정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죠. 네, 발탁했죠. 네, 네, 대구 출신이 대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으로 본다면은 지역 전략 공천 비슷한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지역 배려 차원에서도 한편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추미애 저 양반이 좀 그런 대로 고든 편이야. 근데 흑 역사가 이제 많죠. 한 번 있었죠. 탄핵. 탄핵 때. 탄핵 때 그리고 그 탄핵 때가 흑역사지만 동시에 추미애의 위력을 한번 보여준 것도 있는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잔류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은 이제 과반 먹고 막 잘 나가고 이제 민주당 완전히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몇 개라도 건진 게 추미애 덕분이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실제로 굉장히 힘들게 삼보일배를 하고 그 삼보일배가 효과 본 케이스가 저 추미애 케이스다. 그때 예. 시작을 했죠. 예.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우직하게 좀 계속 자기 자리에 있었어. 맞아요. 비누 출신이면은 비누 출신이지만은 뭘 주장하면서 삼보일배 했어요? 살려주세요. 민주당을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사실 노무현이 그렇게 되는 것도 그때 탄핵을 약간 유발한 비스무리하는 것도 있었어. 그게 탄핵이라 하더라도 말이 안 되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계속 공격을 했잖아.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비슷한 스탠스였어. 그렇죠. 그때 열린우리당 뭐 나가고 뭐 친노계랑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래갖고 열린우리당이 쭉 나갔잖아. 새천년민주당 이제 그대로 있고. 그래갖고 한 40명이 있고 한 60명이 있는데 그래도 좀 용서할 어떤 빌미를 좀 명분을 줘야 돼. 아, 내가 그때 발언을 실수했다라는 사과라든지 사과 비슷하게 유감 표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가서 사과하니까 사과하는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과는 무슨 개뿔이야. 아니 요번에 다 열린우리당이 더 확실하게 너 화이팅 뭐 이러시니까 뭐야 이렇게 돼갖고 지금 그때 추미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기서는 조금 뭐랄까 좀 온건파 입장이었는데 중도 온건파 입장이었는데 그때 지도부들이 너무 격앙돼 있으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었지.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입지가 쪼그라든 거야. 상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 정준길 새누리당 저거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잠시만요. 추미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건 뭐 특별한 디스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추미애 의원을 가까운 거리, 근접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소감에 좀 공통 부분이 있는데 평소 이렇게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권위적이다라는 평이 있어요. 아마 그게 저는 이제 판사 재직 시절에 몸에 밴 습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판사로 봐야 배석 판사는 좆도 아니야. 솔직히. 그래도 입장은 사람 다 기립하고 막 그랬어요. 조용히 참 저렴하시네요. 아니 근데 추미애도 이런 표현 자주 해요. 아 그래요? 욕도 아니라고? 아 실제로 기자들하고 술 먹을 때 거심한 표현도 합니다. 막 족 같은 새끼 막 이런 족 같은 조선일보 씨발 이렇게 했단 터졌어요. 말이야. 그게 터졌어요? 네. 언론에서 다른 그리고 이 사주 같은 놈아 너 씨발 그렇게 또 싸운 이유가 자기 발언보다 다른 내 발언이 더 크게 키워줬다고 막던 거야. 그래갖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기자들 막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술 폭탄 좀 몇 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하고 한바탕 말이 붙었지. 그런데 이 사주 같은 이 족 같은 조선일보 같은 새끼 따라하고 씨발 막 이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조선일보 애가 오이 사주 조선 그 당시 도망 녹취 한 상태에서 도망간 거야. 그래갖고 그다음 일면으로 그냥 X 해놓고 가로처럼 남성 성기 조선일보 성기를 일컫는 거야. 와 진짜 와 아주 화끈한 누나야. 어 진짜 멋있다. 자 우리 정준길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유명세가 있죠. 하나는 2002년 그러니까 저 노무현 대선 그 직후에 차떼기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 검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회창. 그때는 이제 그 수사를 하면서 막 자기 그 주변의 검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나라당에게 충성하지 말고 새로운 물결에 동참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또 빵 터진 얘기가 있죠. 그 안철수 물결이 막 일었을 때 지난 대선에 그 사퇴하기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강서의 후보로 더민주 후보로 나온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아, 또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자중하고 나오지 말라 해라. 그래서 금태섭이 딱 그랬더니 폭로했더니 저분이 와 친구로서 걱정돼서 안 말이다. 그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분입니다. 우정이 아주 돈독한 거죠. 걱정이 걱정되니까 얘기한 거지. 그래요. 그랬던 분이셨군요. 근데 다시 저 한자를 보니까 추미애 의원 한자 이름이 굉장히 멋있네요. 가을 춘자에 아름다운 밑자에 사랑했자. 가을에 편지를 저게 인생의 전부 아니겠어요? 예. 누구라도 그대가 돼. 어, 목소리 느끼하기 있게 없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지역구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구 이제 동대문 갑이에요. 새누리당 허용범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 국민의당 김윤 후보, 정의당의 오정빈 후보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안규백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자, 뭐 다들 할 말 없으시면 넘어가죠. 네, 그냥 쭉쭉 넘어. 서울은 조선일보 출신이래요. 너무 많아요. 예. 네. 예. 다음 그, 지역구로 저, 바로 그 얘기 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모든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오면은 순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지? 영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거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엘리트 코스. 마음에 안 드는 게 조선시대는 청나라 갔다 오면 순진한 케이스. 근데 워싱턴 다음에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 다음에 이제 파리인가? 예, 런던인가? 뉴욕. 뉴욕. 아니, 자, 뉴욕이래다 쳐줘. 유럽을 한 번 더 가죠. 유럽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데스크로 가는 중국, 길이에요. 일본 뭐 이런 순위가 있더라고요. 유럽 가봤어요? 저기 뭐 우간다 이런 데 가면 잘리는 워싱턴은. 거고. 워싱턴은 안 가고 동남아만 가봤어. 아, 동남아 누구랑? 그러니까 내가 해외 여행 간 거는 일본, 태국, 필리핀 끝. 동남아 가서 뭐 하고 오셨습니까? 예? 동남아에서 뭘 하고 오셨습니까? 그 저 동동구름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펄. 아, 진주 그립. 맞아, 진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번쩍번쩍하는 그 크림을 이렇게 눌러놓고 탁탁탁탁 치잖아요. 싹 스며들어. 와, 매직이야. 그럼 안 살 수가 없어. 우와. 스며들어서 뭐가 좋아? 뭐가 좋아져? 그 미세한 펄이 없어져, 이 모공으로 들어간대잖아. 뭐가 좋은지는 나야 모르지. 근데 중금속 없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근데 어쨌든 그래. 피부를 통해 중금속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우리 수입해서 한번 판매해보자. 저 허용범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때 장관군이잖아, 장관군. 실세. 네. 요즘 저 청취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장관군이라는. 어쨌든 그 단수 추천됐어요. 걔를 밀고 삼선이었는데. 여기가 박빙인가요? 네, 어느 정도 박빙이고. 안규백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저 사람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칭찬하는 뭐 그런 정도. 저는 4번 정의당 오정빈 후보가 지금 27세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빈, 채 이런 이름을 실제 본명에 쓰더라고요. 약간 연예인 예명 같은. 뭔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딱 왔는데 그 손앤커 손호님께서는 주로 이제 20대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네요. 배 아파서? 배 아파서. 30대도? 네, 다음으로. 다음 박준선. 자, 동대문을 새누리당 박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후보, 민중연합당 윤미연 후보. 윤미연 후보 최연소 아닙니까? 25살. 요즘에 이번에 25살 나온 후보들이 지난번 부산에서도 있었고 조금 몇명 있었죠. 저분들이 또 더 어린 친구들은 이제 이 후보를 그 피선거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선거권인가? 아무튼 이 후보가 안 돼서 그걸 위헌 신청을 냈어요. 18살 이상도 뭐 이제 뭐 다 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나올 거야. 막 10대 막 후보자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좀 그 대통령 입후보 자격 나이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살이죠? 40대인가 그럴 겁니다. 40대? 30대 대통령을 한번 꿈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40대를 넘었기 때문에 나는 걸릴 일이 없어. 세상을 이렇게 나만 아니면 돼 자세로 살지는 마세요. 저는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30대한테 대통령 못 시킬 것 같아. 아니 뭐 저 캐나다 수상도 이제 뭐. 아니 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뭐 옛날 왕들 보면 다 20대 왕들. 이때는 일찍 죽었잖아. 40, 50에 죽었는데 지금이랑 다르지. 장수왕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장수왕은 장수했겠네요. 이름만 딱 보니까. 장수왕은 장수에서 장수왕입니다. 네. 저기 그 전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새누리 박준선. 저 사람이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아, 공안 검사. 예. 근데 공안 검사는 나이가 아직 50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공안 검사는 아니고 그렇죠. 90년대 들어서 공안 검사. 간첩 사건이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70, 80년대 때는 좀 조작한 사건이 많았다면 막 때려가지고 하고 그런 거. 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 때 찬밥이었어 오히려. 별로 그렇게 찬밥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이제 저 그래도 공안이 잘 나가지. 아니 그 저 DJ 때 하고 참여정부 때 특수통이 그치요. 그때는 공안이 좀 찬밥이었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가면은 검사 가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형사, 형사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부 있고 그 다음에 강력부 있고 공안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검사의 출세 코스가 공안부, 특수부 이쪽이잖아. 그러면은 얘네들도 빈익빈 부익부야. 그래갖고 일반 형사부 들어가잖아. 그럼 형사부는 사무실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얘기 저 나중에도 깜빡 얘기할 때 해야 되잖아. 그래 하지마. 뭐든 날로진다. 나는 지금 지금 놓친 애들이 30대 무능놈을 펴는 게 아니라 저 개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대통령 자격을 30대로 낮추자고 그러는 거예요. 있고. 30대 보고 대통령이 도전하시라. 이 무지한 이 여자가 아이고 나는 싫으네 라고 한 거고 그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민병두 후보가 그렇게 저 지역구 관리를 잘한대죠. 이때 이제 원래 홍준표 여기가 원래 홍준표 그렇죠. 지역구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병두가 내려가 버렸죠. 예. 예. 내려가기 전에 홍준표랑 붙었는데 떨어졌죠. 민병두가. 예. 그때 홍준표가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당 그 새누리당 당 대표였잖아. 당 대표를 무너뜨렸죠. 그래 민병두가 그때 당시에 빌딩 치기로. 빌딩 치기가 뭐야? 빌딩 치기가 아니라 빌딩 타기. 그걸 치기라고도 해요. 빌딩 타기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래갖고 각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 보험 아줌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서 사탕 주면서 어머 머리 바뀌었네? 어디서 했어? 뭐 이러면서 계속 친분을 이렇게 하다가 보험 얘기 나오면 아 참 보험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 왜? 뭐 이런 거. 그것처럼 정말 이제 동네 지역구 다니면서 숟가락 젓가락 챙기는. 근데 또 저분이 그 지역구 관리 잘하는 잘해서 홍준표에게서 탈환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랜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통 그래서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통 그리고 유명하죠. 근데 저 양반이 전략자서 전면에 나서서 선거 치러서 크게 성공한 걸 본 기억이 없지만 아직은 그런데 왜 전략통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얘기가 얼마나 암울한 얘기냐는 거죠. 전략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정책연구원 원장을 할 정도로 민주당의 정책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이 민주정책연구원 할 때는 민주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옛날 여의도연구소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 근데 많이 좀 끌어왔어.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면들 역량이나 그 위상 뭐 전반적인 그쵸. 것을 많이 끌어와 올렸다. 워낙 바닥이었어요. 네, 민병두가. 그래서 아니 더민주의 민주당의 그 싱크탱크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저 양반이 정책도 정책이고 또 어떤 현실적 감각 야당의 그 현실적 감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뭐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민병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사람이고 저기 새누리당 1번 저 사람은 노무현 그때 검사와의 대화 때인가요? 예, 예, 예. 예, 그때 나와갖고 개겼던 사람이 사람이기도 하고 박준선 그러니까 그리고 노무현의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를 끌어낸 사람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박준선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90년대 시국사건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네. 운동권들의 그 실상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쟤는 소신이야. 저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구는요. 중랑구 갑으로 갑니다. 새누리당 김진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 민중연합당 이창배 후보. 자. 그게 참 저는 저 얼토당토 없이 그 민병두 후보, 민병록 후보하고 많이 운동을 했어요 최근에. 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민병두 후보는 제가 아까 칠레다가 들이맞혔는데 이름이 약간 탈모인 같이 별것 같은 그런. 민병두다 그래서 병두. 민 그래서. 민자 들어가고. 민. 이 여기 잠깐 지역구. 저 책방에 민필동님이 지금. 지역구 중랑구 갑. 중랑이 재밌는 게 이 중랑구 갑이 재밌는 게 국회의원은 18대 빼고는 옛날서부터 그냥 야당이에요. 이제 저 더민주 계열이에요. 그렇죠. 내리. 그런데 희한하게 구청장은 중랑구청장은 새누리당 라인이에요. 3회 연속. 인가 2회 연속.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이 되게 잘하는 거죠. 뭐. 구청장 라인이 이랑 이 저 지역구 국회의원 라인이 분리가 됐다는 건 사실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용산구도 그랬어요. 진영 후보가 계속 됐을 때도 뭐 새누리당이었지만 우린 송상현 후보 용산구청장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근데 그 용산구청 지금 그 저 대대로 대대로 했다고? 아니 아무튼 좀 아무튼 재선 막. 네네. 근데 약간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밸런스는 또 좋을 수도 있고 어때요? 어떤 게 더 그 경우만 틀려가지고 어차피 뭐 의원이 할 일과 구청장이 할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사이가 좋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당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효율은 좋겠죠. 대신에 뭘 잘못해도 더 크게 잘못하겠죠. 그치. 서로 덮어줄 테니까. 이렇게 이쪽 막 비 올 때 우산 파는 아들 있고 저쪽에 아, 뭐 남학 뭐지? 우산이랑 뭐야? 남학신. 그러면 양쪽 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뭔지 쪼리, 알지? 쪼리. 뭐 그런가? 저 서영구 의원이 저기 뭐 발의한 법안 중에서 이번에 통과된 것 중에서 하나가 그게 있었죠. 저기 뭐야 공소시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는 거 태환이법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들어가는 거야? 살인죄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살인죄는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 살인을 해도 돼요? 아니. 아니 지금 살인죄가 없었으면 그 죄가 아니야? 공소시효.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어.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공소시효라는 개념에 뭐 자세히 내가 법관계자가 아니고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딱 드는 생각 들었던 얘기가 15년이다. 뭐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얘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었겠느냐. 그러니 죄를 그 죗값을 치른 걸로 치자. 뭐 이런 논리라고 하는데 15년 동안 20년 동안 아 모르겠는데 나 그냥 잘 살았는데 이러면 어쩔 건데. 그 이전에 뭐 공소시효 기간 동안 조마조마했으니 죗값을 면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 그럼 그렇게 들었는데. 왜 있는 거예요? 그 공소시효? 아,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사회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범죄는 계속 누적되고 그런 것도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처벌이 안 받고 수사가 안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은 짧게 살인같이 심각한 잘못은 좀 길게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죗값을 묻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사람을 죽였어. 근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 정권도 한 몇 번 바뀌고. 뭐야 그게? 맞아. 그게 뭐야. 이상한데? 오히려 미제 뭐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쌓이니까 정산으로 툭툭 털어내듯이 뭐 그런 거라면 몰라도 그치. 효율로 확실히 갔어. 확실히 사건은 미제 사건이. 아 미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뭔 말인지 모르셔. 메이드인 옛날 도깨비시장 미제 아줌마 이런 거 몰라.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근데 저 공소시효가 사실은 뭐 이런 논리든 저런 논리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공소시효가 있으면 이제 뭐가 좋아?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하게 되잖아.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하게 되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돼? 거기서 뭔가 얘가 정상적인 생활을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더 나쁜 짓 하게 돼. 그 논리라는 말도 안 되는 게 구속하는 거 뭐 뒤따스러운 거 다 똑같이.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얘를 빨리 양지바른 곳에 저거 하기 위해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럼 15년 동안은 15년 동안 착하게 지냈다가 그러니까. 15년 넘고 공소시효 그럼 처벌 자체를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공소시효 왜 그러냐면은 15년 동안은 내가 잠자코 있어야지. 근데 나 영원히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사회생활을 하다가 항상 지하에서 생활하게 되잖아.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15년 동안은 지하에서 안 살아? 지하에서 살면서 삭 죽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모든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지만 특히나 알성의 살인죄에 대한 왜 갑자기 이후 화두를 던져서 왜 살인죄 놀랐는데 이번에 됐냐면은 이게 태환법 저기 뭐야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먼저 없어졌어. 미성년자, 그러니까 특히 10세인가 12세인가 그거는 먼저 없어졌어. 어느새 갑자기 법철학 방송이 됐네요. 그렇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태환이법으로 보면은 아니 살인은 공소시효가 있고 성폭력은 미성년자 어린애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고 이게 무슨 뭐냐 이렇게 형평성이 그렇게 해서 253조의 이 2015년 7월 30일부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 범죄를 도운 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 서영규 후보가 만든 그 법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아, 물 물뚝심송님 썩게 필터링 되는 귀사입니다. 이게 안 팔 겁니다 아마. 그 만들지를 못해요. 예. 그 이 사람이 살 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 지금 위조하고 뭘 또 또 또 뭐 감추고 뭐 이래갖고 그러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다 걸리면 자영업자가 영업 장사 당하고 주인 불러서 내가 미성년자인데 뭐 막 이러고 협박하고 그렇지 이게 소금 소금 건데 단말기 다 지급해 주지 그럴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잘한 거예요. 그런 건 좀 고민될 거예요. 근데 모를 수도 있고 보면 사회 분위기라는 게 뭐가 옳다 그르다 아니지만. 어떤 시절에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은 애들 남학생들 학교 화장실 담배 피면 어이구 이놈들 하면서 껄껄 내보주는 선생님을 그냥 은사라고 기억하고 그때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어이구 이놈들 하면서 껄껄 애들 어디 가서 녀석들 아이고 저것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해서 이쪽으로 와서 싸게 먹어라 하면서 쓱 술 먹게 해주는 동네 소주방 형님이 참 멋있다며 평생의 인연을 이어가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범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둘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실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열린 게. 그런 술집을 많이 이용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한 사람을 어떤 잘못은 잘못인데 그거를 인신공격으로 막 너무 쉽게 말하는 댓글이라든지 남 까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지양하고 싶어요. 조금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문용어로 유도리 있게. 아니야 유도리가 아니라 이해심. 그 배려와 이해. 그럼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성철 스님의 성찰. 자, 다들 힘드시죠? 좀 쉬었다 합시다. 좋습니다. 나 괜찮은데? 아니 썼기 때문에 더 지쳐. 그 멘탈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 있어요. 마사오 배가 들어간 것일까 다른 곳들이 나온 걸까 저기도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위쪽 빈 공간에 자막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약간 그게 헷갈렸는데 약간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근데 그냥. 주소를 보면 저기 주소가 거의 나오잖아 예, 주소를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탈모에도 공소시효가 있다면 필터. 지금 이 조명이 바로 여기 딱 떨어져가지고 이 화면으로 보면 내가 저 굉장히 탈모가 심한 걸로 보인다고 필독이 계속 그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실제로 보면 탈모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다 또 오늘 그 막 이 메이크업하고 머리 하는 바람에 머리에 뭘 발라서 더 그런가. 자,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